지난주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핵무기 사용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긴장을 높여갔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폭력을 앞세워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아 협박하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을 인질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또한 북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핵무기의 사용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또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양국이 자신의 정치적인 손익 계산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함께 지금의 북한과 또한 미국의 이 군사적 갈등이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거죠? 네. 또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는 참 이 무거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충격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6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또 500여 명의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직 그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유가 설사 밝혀진다 한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 세상에 실재하는 악의 존재를 매우 구체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약간은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만든 것에는 이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이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금요일에 모여서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사건을 보며 충격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대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그 아픔을 잘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 총기 소지 허가법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더불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믿음의 행동도 해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비록 큰 일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거나 기금을 모아 전달하는 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이 총기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고 또 규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온라인 또 오프라인에서 낼 수 있습니다. 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서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평화를 이룩하는 일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바탕을 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에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라스베가스에서 지난주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주님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각자 할 수 있는 것에 동참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 출신과 종교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터키, 그리스와 이탈리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었는데 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렀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열매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바로 첫 번째 교회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되고 이 루디안 후에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순 중에 이 이름을 따라 지은 순이 있습니다. 이 루디아 순이 빌립보의 루디아와 같이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그러고 싶으시지 않은가 봐요. 우리 루디아 순 순장님 별로 그러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을 매우 존경했고 그가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를 재정적으로 많이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한 마음, 그 고마운 마음의 인사를 담고 있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인 3장 2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상당한 위협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교사들이 와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전해줬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할례파 또는 할례당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 일부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네. 아시죠? 예. 유대인인 그들은 이 무엇보다도 본인의 육체에 받은 이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빌립보 교회는 이방 지역 로마의 영토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전파한 것은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그 태도에 기반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구원의 척도가 되어버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본질이 사라진, 오로지 형식만이 남은, 그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길,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서 걷는 길이 아닌 믿음을 통해 걷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육체에 받는 할례와 마음에 받는 믿음의 할례를 구분하면서 형식적으로 육체에 받는 할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그동안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에는 유대의 전통을 따라 자신의 장점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가 전에 경건하게 또한 신실하게 유대인으로서 행하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지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에 이르게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위로서 성취할 수 있는 의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특별히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에 이르는 길을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구원 받을만 하지. 너는 그 정도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성경 통독 한 1000번쯤은 해야 나 정도 되지. 교회를 한 20년은 다녀야 나만큼 되지.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남과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한국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명함을 이렇게 딱 받았더니 40일 금식기도 3번 이렇게 적혀 있었던 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자기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도 봤습니다. 명함을 딱 받았더니 성경 통독 100번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이런 분들은 또 이러한 멘탈리티는 바로 할례파가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한다고 생각하거나 남보다 더 경건하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구원의 방법은 이와는 매우 다릅니다. 바울은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달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구원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은 바울의 가치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유대인 중에서도 참 유대인이라 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 그가 추구하던 의는 율법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행위로서의 자신의 의에 자신의 가치체계에 기반을 두고 신앙의 삶을 그때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의 모든 가치체계가 송두리째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는 자신의 육신의 조건을 따라 부정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그대로를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저런 남들보다 못하다 여기는 조건들을 가지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들을 가리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구원의 길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남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가치체계에 완전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깨달음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했습니다. 훗날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신학을 칭의론이라고 부릅니다. 칭의란 의롭게 여겨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 사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믿는 순간에 모두가 의인이 된다는 의미보다는 망가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갖는 순간 멀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믿음을 통한 의인은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그 길 위에 바르게 섰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며 노력해야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삶에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칭의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삶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구원의 과정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 그 삶의 열매로서 드러나야 하고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살거나 착하게 사는 삶,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올바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와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단계, 성화의 단계는 서로 떼어놓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구원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삶 가운데 현실화해 나가는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 진지하고도 진실한 우리 삶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은 이러한 가치들을 하나의 룰로 하나의 조문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 삶의 총체적인 가치체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돌이켜 결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늘 새롭게 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새로워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그로 인한 영생의 삶의 의미를 이미 obtained, 가졌다고 생각하지도 been made perfect, 이미 완전하게 이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다만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to grab it, 그것을 붙들려고 열정적으로 But I press on,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형식이나 자기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목표점을 향해 꾸준히 달려나가는 올림픽의 운동선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하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지식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통합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식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지식을 구현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우리의 예배와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형식과 본질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균형을 이룰 때 근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알거나 믿음으로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씩 실현해 내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우리 삶에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몸을 내밀며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확장이나 자기 채움이 아닌 자기 비움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몇 사람이 이곳에 모이는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멋들어진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살아있고 우리 가운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실현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양적인 부흥에 앞서 이러한 질적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던 신앙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밀며 그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뤘다 확신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미 가졌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릴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저의 소망이자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우리 안에 창조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함께 걷는 새로운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함께 달려나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